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통계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죠. 근데 이제 뭔가 좀 그럴듯하게 숫자를 늘어놓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좀 조금 꼬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이 숫자에 약하다는 이런 사실을 어찌 보면 좀 악용하는 이런 행태들은 이제 분명히 올바른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그냥 믿어왔던 건 역시 이 또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뭐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곤 합니다만 사실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아주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이제 귀가 또 한없이 얇아져서 완전 이건 뭐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에도 이제 훅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의 지각 능력은 어찌 보면 이제 매우 제한적이고 또그 판단 능력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우 이제 부실해지기도 한다는 이런 사실은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바가 있죠. 또 혹시 이제 고릴라 실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인지 실험입니다. 뭐꽤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이 실험을 소개해 드리면 이제 이 실험에서는 모두 6명의 출연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6명을 3명씩 나누어서 각각 이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과 그리고 이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 놓죠. 그렇게 입히는 거죠. 그리고서 실험이 시작되면 각각의 그룹은 자기들끼리만 이 농구공을 패스하면서 이제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관찰하는 실험자는 흰옷을 입은 팀이 모두 몇 번의 패스를 하는가를 카운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은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아주 짧게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패스 숫자를 세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냥 패스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하는 도중에 이 6명 사이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눈치채기 어렵게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걸어와서 심지어 이제 간단히 춤도 추고 그리고 이제 쓱 빠져나가죠. 그러고 나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 숫자를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정답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아, 몇 번의 패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패스 숫자를 물어본 다음에 실험 도중에 고릴라를 봤었냐고 하고 물어보면 약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고릴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천천히 걸어 들어와서 춤까지 대충 추고 그러고 이제 쓱 나갔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실험은 인간의 어떤 이런 지각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집중하는 것 외에 추가로 들어온 어떤 정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선뜻 믿기가 되게 믿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에 가셔갖고 아, 고릴라 실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동영상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릴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모르는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꽤 높은 확률로 이 고릴라를 놓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 참 재미있죠. 이제 또 다른 실험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그 사회 심리학자인 솔로몬 아쉬라는 교수가 제안한 실험인데요. 답이 아주 뻔한 질문에 대답하는 상황에서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정답과는 다른 답을 고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지선 대형 문제에서 답이 2번이라는 게 너무너무 명확한데 원래 테스트를 받는 그 사람만 제외하고 미리 짠 가짜 응답자가 먼저 나서서 답이 1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답이 1번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2번이 답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1번이 답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판단 능력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주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논리적이지 못하게 혹은 아주 비합리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알고도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야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주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그 판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살펴볼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논리 오류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개 안 되는 케이스만으로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죠. 그 통계조사로 이제 따지면 표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그냥 신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는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을 한다거나 여자친구가 들고 다니는 저 가방이 명품백인 것을 보고 아 저거 완전히 사치에 물든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애국심은 투철하지만 어떤 뭐 종교적인 문제로 국회 대한 격려를 거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여자친구가 아주 검소한데 대학교 입학 선물로 부모님한테 이제 간만에 고급 가방을 이제 선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오류야말로 어떤 게으름의 표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 바로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오류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성급한 일반의 오류는 그 보통 이제 자주 그 편견과 동의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 맛집 소개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맛집 소개를 보고 찾아간 그 음식점들에서 실제 먹어보니까 이거 좀 별로인데 하는 경우 몇 번은 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날따라 우연히 그 음식이 입에 맞았다거나 그날따라 뭐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서 약간 뭐 내가 배가 고팠던 상태였거나 또 아니면 또 그날따라 다른 경쟁 식당이 문을 닫아서 사람이 그날만 뭐 그 집에 좀 많이 있었다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그래서 맛집 소개를 한다면 그냥 뭐 맛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적지 말고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좋았다 뭐 이렇게 알려주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맛은 뭐 그만저만 했는데 인테리어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서비스가 좋아서 식사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라던가 원래는 뭐 내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여기 음식이 아주 매워서 내 입맛에 딱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법은 사실 뭐 비단 그 맛집 소개할 때만 필요한 거는 아니죠. 뭔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펴서 일반화를 시도할 때는 그 평가 기준을 함께 밝히는 것이 보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급한 일반의 오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칭찬에 유난히 약한 인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제 칭찬에 약하죠. 그리고 칭찬이 또 과하면 이게 뭐 아분이 아첨이 되는데 설사 뭐 지금 상대방이 아부를 떨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연중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감정 변화가 이어지는 사리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화법은 서비스 업계에서 가면 이제 아주 쉽게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옷가게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이제 일단 손님을 엄청 띄우지 않습니까? 뭐 아 몸매가 좋네요, 스타일이 좋네요. 뭐 키가 크면은 뭐 늘씬해서 이쁘다. 키가 작으면 뭐 귀여워서 이쁘다. 그럼 뭐 정칠창할 게 없으면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기분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종업원의 멘트가 당연히 아 이거 좀 아부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는 있지만 너 어쨌든 뭐 그래서 가끔씩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이거 뭐 어울리도 않는 옷을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후회하고 뭐 그런 일들 한두 번쯤 이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건뭐 알아도 당하는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행사를 치르면서 연예인들을 초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대된 연예인이 뭐 이렇게 이제 직원들 분위기가 좋은 회사는 본 적이 없다.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뭐 에너지가 넘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날리곤 하죠. 근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일단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예인이 당연히 뭐 저희 회사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날 잠깐 와서 회사 분위기를 알아야 지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당연히 다른 회사 가서도 아마 똑같은 레파토리로 진행을 하겠지요. 또뭐 사실 뭐 그렇다고 그 연예인이 뭐 사기꾼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첨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띄워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그런 효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즐겁게 놀자는 행사장에서 이 정도의 멘트는 뭐 기분 좋게 뭐 들어줄 만한 거죠.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에이 뭐 아부 떨고 있네 뭐 이렇게 또 지적질을 해대면 오히려 이게 더뭐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거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뭔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그럴 때조차도 상대방의 아부나 이런 아첨에 휘둘려서 본래 어떤 의지와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부 자체를 아주 싫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자기는 절대 아부를 떨지 않겠다. 아, 난 정말 절대 아부를 안 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주 쌀쌀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더 나아가서 좀더 딱딱하게, 더 심하게 말하면 아주 불친절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까지 뭐 냉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말했듯이 어떤 적당한 칭찬은 분명히 이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편하게 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쌀쌀맞게, 냉정하게, 뭐 이런 것이 뭐 냉철해, 이게 뭐 지성 있는 인간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뭐 상당히 오바가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중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역시 남들을 뭐 칭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뭐 기분 좋은 건 기분 좋은 거고 또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논점 선취의 오류입니다. 용어가 이제 살짝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를 다시 갖다 쓰는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도 여전히 헷갈리는데 이걸 논리 문장으로 이제 바꿔서 뭐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A는 B다. 왜냐하면 A는 B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어이가 없죠. 듣자마자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식의 논리를 알게 모르게 자주 펴곤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랑 이제 말다툼을 크게 하고 기분이 막 좀 상해 있고 이랬을 때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야 대충 화해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근데 하지만 이 말을 이제 논리적인 멘트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 문장이 바로 논점 선취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논점 선취의 오류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도 이제 부르긴 하는데 어떤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서 아예 전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의 논점은 피의자가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논의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 문장은 이미 피의자가 범죄자임을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의의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이미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이후부터 진행되는 토론은 사실은 뭐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게 공전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논점 선취에 우리는 적어도 이제 그 문장의 구성은 완벽하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씹어보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배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럴싸한 수식어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논점을 흐릴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그 형태의 오류죠. 근데 이런 화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논의의 주제를 계속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면서 각 주장의 전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저 역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이거 아주 피곤한 얘기죠. 매번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뭐 집중하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뭐 어찌하겠습니까? 이걸 뭐 악용하는 인간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전에 이제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자, 감기라는 병을 잘들 아실 텐데요. 감기는 사실 일단 걸리면 뭐 2, 3일 열 나고 기침 나고 하다가 대충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아서 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질병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감기 치료제는 뭐 아직까지 전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감기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일단 끊임없이 변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이하는 모든 감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감기약은 대부분 이제 감기의 증상만을 이제 경감시키는 이제 그런 약이죠. 그러니까 뭐 열나면 열 내리게 하는 거, 기침 나면 이제 기침 좀 안 나게 해주고 그런 이제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기 위해서 이제 감기약을 사 먹게 되고 뭐 그리고 또 대충 그때쯤 되면 바이러스가 죽으면서 감기가 이제 낫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나을 때쯤 감기약을 먹은 건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감기약을 먹었더니 감기가 나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수많은 감기약들이 현재까지도 시판되고 있는 그런 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역시 선후관계를 그 잘못돼서 인과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의 오류 중에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원인을 공유하는 두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갖다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인데 뭐 다음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단결석을 습관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마약을 복용할 확률이 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무단결석을 자주 하면 그만큼 마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무단결석과 마약 복용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죠.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어떤 그 동일한 원인, 뭐 예를 들면 뭐 가정불화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뭐 이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공유하는 상관 있는 결과인 셈이죠. 이걸 원인과 결과로 잘못 이어갔다 붙이면 아주 이상한 논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출판된 일종의 그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건데 어떤 현재의 유혹을 참고 견디면 더 나은 미래가 온다 라는 이제 교훈을 일종의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나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뭐 출판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서 뭐 2부, 3부, 이렇게 이제 뭐 연이어서 출판되었던, 그리고 이제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랬던 책이죠. 근데 원래 이 책의 내용은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그 멀터 미셸이라는 분이 실시한 그 실험의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이 실험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마시멜로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서 15분 후에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 먹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아이와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를 구분을 해서 이 아이들을 10년 후에 추적조사를 통해서 그 SAT, 대학 입학자격시험이죠. 거기 시험적이 어떻게 나왔나를 조사를 한 뭐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실 결과만 보면 일단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다가 하나를 더 받아 먹었던 그 그룹은 그 마시멜로를 금방 그냥 바로 먹어치운 아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참을성이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말,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조금 힘든 걸 참고 견뎌라. 라는 말은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아주 아주 자주 애용하는 그런 잔소리 멘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대학만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엄청 생기니까, 아, 지금은 좀 꼭 그런 거 다 참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런 말도 이제 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뭐 사실 이것은 뭐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신입사원 땐 뭐 다 그래. 그걸 버티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야. 이런 말로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고생하는 걸 이제 당연하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죠. 근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평소 그 자기의 생각을 입증해 주어서 좋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현재의 고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좋고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좀 열심히 다들 읽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이 마시멜로 역시 그 인과관계의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을성과 이 높은 성취관에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할까요? 앞서 그 미국 고등학교의 예처럼 이 둘 역시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는 상관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껏 부모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도 제대로 이제 지킨 적이 없었던 것을 경험한 아이는 사실 15분 기다려 봐야 뭐 추가로 얻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당연히 15분을 기다리지 않고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버리겠죠. 어차피 15분 지나봐야 안 줄 거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참을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측정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른들이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었나를 측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두 번째 마시멜로가 주어질 것을 당연히 믿고 그랬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지 원래부터 뭐 얘가 뛰어난 어떤 참을성을 탁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는 그만큼 뭐 아무래도 뭐 교양도 있고 뭐 아이의 교육에 관심도 또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라면 뭐 성적도 높아지는 것도 그다지 뭐 이상한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뛰어난 참을성과 높은 성적은 훌륭한 부모의 양육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뭐 인턴을 뽑으면서 야 열심히 하면 정기 직원으로 뽑아줄게 이러면서 열정 페이를 막 강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솔직히 정기 직원을 뽑을 생각은 뭐 어떤 땐 하지도 않죠. TO도 없고 뭐 이러니까. 요새 인턴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가차 없이 자르면서 이제 핑계를 또 대죠. 너희들은 열정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꼰대 같은 대사를 또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열정 페이를 강요 당했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턴 기간 동안 뭐 뼈 빠지게 일해봤자 어차피 정기직으로 뽑힐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턴들이 열정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젊은 청년들에게 그만큼의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갖고 아 요즘 애들은 참 열정이 없어. 이 젊어서 고생은 말이야 사서도 한다는데 아 요즘 애들 문제야. 이제 이런 얘기를 늘어나 봐야 이거 뭐 사실 세대 간의 어떤 갈등만 더 커지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참으면 더 나은 미래가 온다. 이게 말만 들으면 아주 뭐 그럴싸하죠. 하지만 근데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참아야만 하냐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현재를 즐긴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놀면서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막 힘든 시험을 끝낸 아이들에게 바로 다음 시험을 상기시키면서 계속 다그치게 되죠. 야, 수능까지만 버텨라.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면 야, 직장 들어갈 때까지만 좀 버텨라.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야, 진급할 때까지만, 뭐집살 때까지만, 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이거 뭐 도대체 연장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참기만 하다가 나이 다 먹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게 정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즘 들어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화두이긴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 죽은 그 영화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선 거기에 나왔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이죠. 말이죠. 현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뭐 이런 말인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말로 다그치기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제 우울해졌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음으로 알아볼 또 다른 논리적 오류는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오류 역시 인간인 이상 이제 쉽게 범하는 아니 어찌 보면 범할 수밖에 없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채택하고 그 반대인 증거는 가치를 낮게 보거나 혹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휴대폰을 이제 바꾸게 되어서 여러 모델을 이제 뭐 비교하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아이폰이 좀 땡겼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아이폰이 비싸다.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다. 뭐 AS가 또 뭐, 아, 이거 뭐좀 어렵다. 뭐 이런 건다 무시하고, 디자인이 참 예쁘다. 해킹이 잘안 되는, 야, 시스템이 또 안정적이다. 뭐 이런 아이폰의 좋은 이유만들을 이제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확증 편향은 설사 그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도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이제 아주 힘들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그 확증 편향은 사소한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나 또 심지어는 기업에서도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출시될 어떤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을 조사할 때이 시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무시해버리거나 뭐 아예 뭐 이렇게 잊어먹고 뭐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확증 편향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한편, 또 잘못된 판단을 자기합리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심각한 게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확증 편향에 관한 이런 심적인 움직임은 뭐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어찌 보면 이제 본능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벗어나기란 굉장히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뭐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이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뭐 확증 편향에 자주 빠지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이제 제3자의 의견에 너무너무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친구와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상황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야, 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기아에서 나온 차 있잖아. 그거 뭐 승차감이 완전히 뭐 구리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이야기를 누가 말했는지, 또그 사람이 정말 자동차 전문가인지, 뭐 이딴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접수해버린다는 그런 사실이죠. 제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워낙 말도 안 되는 정말 정말 저런 전문가도 있긴 한 거야 하는 뭐 이상한 전문가들 참 많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나마 정말 전문가라면 좀 낫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도대체 실체도 정확하지 않은 그 전문가의 말을 또 그것도 인용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향후 수년간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 대부분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 말이죠.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전문가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저렇게 툭툭 던져 놓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분명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여서 개인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일 때, 또 혹은 또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정보의 중요성이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할 때는 직접 그 정보의 소스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읽었던 그 향후 집값 추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대충 뭐 알고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업계 뭐 중개업자 뭐 이런 분들이죠.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야 그래야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또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이제 인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그 의견을 무분별하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재테크 전문가니 어쩌고 해봐야 은행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 금융상품 투자하라고 하고 증권회사 다니는 전문가들은 뭐 주식 채권 사라고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투자하라고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이 정도라면 뭐 전문가의 말이라고 이제 무턱대고 신뢰하는 것은 이제 아주 좀 위험한 태도라고 이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아주 아주 많은 그런 다른 논리적인 오류들이 참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뭐 제가 다 여기서 열거를 하자 그러면 뭐몇 번의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도 부족하겠죠. 하지만 뭐 제가 심리학 교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쪽 전문가는 또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매번 그런 걸탁 따지면서 사니? 이거 뭐 엄청 피곤하잖아. 대충 살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실 사람이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매사에 모든 일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다 쉽고 그 편한 쪽으로 행동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오류를 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런 오류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은 이건 뭐 단지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인간은 이러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의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사기꾼이 되지는 못해도 사기는 당하지 말자. 뭐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논리적인 오류들은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쉽게 범하는 그런 이제 그런 오류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할 때도 어렵지 않게 뭐 접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슬쩍 한번 짚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또 자신을 바라보고 또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